우리 드디어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 66장을 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 66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과 똑같이 66권, 성경이 66권인 것처럼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앞에 구약이 몇 권이죠, 여러분? 39권인 것처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말씀이 39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40장부터 우리 66장까지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55장까지, 그리고 56장부터 66장 우리가 읽은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이 성전과 성벽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들을 약속하는 말씀이 66장. 그래서 이사야서는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 이렇게 구분하여 말씀을 묵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고 그랬다가 또 갑자기 회복에 대한 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왜 그럴까 그러는데 이사야서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말씀을 읽으시면 이사야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저께 말씀에 이어서 새 이스라엘과 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훼파됐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옛 다윗의 영광을 찾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어저께 말씀해봤지만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새 땅과 새하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땅은 그거보다 훨씬 더 귀한 곳이었어요. 그곳에는 슬픔과 눈물이 없는 기쁨이 가득한 곳이고요. 이 땅에 있는 사고와 질병이 사라지는 곳이고요. 또 서로를 해하고 또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저께 말씀 본 것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또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으며 함께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것, 그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들을 던져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땅에 회복과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하긴 구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더 좋아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더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궁극적인 눈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들을 또한 아셔야 돼요. 이 땅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교회를 내가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봤는데 왜 이렇게 딱 내 마음에 쏙 드는 교회는 없지? 내 마음도 문제지만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것들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와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지만 여러분 결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해 열심히 애써야 되지만 또 반대의 극단으로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 양극단에 서 있던 사람들이 항상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간다라고 막 애썼던 사람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여러분 결국 이 땅이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것들 아시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결국에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이 땅에는 하나님도 역사하시지만 죄와 마귀가 함께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기쁨만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기쁨만 있는데 이 땅은 기쁨만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이 땅은요 여러분 사고도 있고 질병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인간들의 죄와 마귀의 역사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땅은 여러분 서로 싸우고 아프고 내가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소망해야 될 건 뭐라고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 나라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6장 1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같았지만 그들이 같지 않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이스라엘 백성은 빨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나는 집에 별로 관심이 없다. 야, 너희가 만드는 집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 땅 전체가 내 거란다, 사실은. 예.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고 그들이 생겼느니라. 예. 이 모든 세상을 내가 지었단다. 그러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애통한 자들. 여러분 팔복의 말씀과 똑같죠. 여러분 팔복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복한 사람. 예수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심령을 통회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떠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살피시는 사람이래요. 근데 반면 돌보려니 와라고 하며 반면에 3절부터 보면 소를 잡아드리는 거 이거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를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을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이 또 있대요. 그 사람들은 예, 자기의 길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4절에 보면 그들이 유혹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유혹을 받게 되어지고요.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을 재앙과 심판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대요. 무엇이 그들의 문제였느냐?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들을 생각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만 하는 사람. 여러분 제사를 드리긴 드려요.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고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 겉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그들의 제사는 마치 뭐와 같대요? 우상 앞에서 드리는 제사와 똑같대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도 듣지를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마치 우상 숭배와 똑같고요. 그들이 소를 잡아 드리는 건 마치 그냥 죽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 왜 소를 잡고 양을 잡아요? 소를 잡고 양을 잡을 때 여러분 제사장과 함께 그 소와 양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죄가 이 양과 소에게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의 죽음을 누가 대신 치르는 거예요? 양이 치르고 소가 치러요. 그것을 눈으로 같이 봅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죄의 심각함을. 그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두 명의 성전에 나왔던 사람들 세리와 바리새인 중에 보면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아요. 자신이 죄인인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를 어떻게 하셨대요? 그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셨대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세 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세 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종교적인 행위는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렵고 떨리고 가난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예배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의 예배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그 말씀은 들리지 않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우상 숭배의 신앙과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기도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빼고 나면 오늘 소와 양을 드릴 뿐이지 이 우상에게 드리는 개의 목을 꺾고 돼지의 피를 드리는 것과 별반 상관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물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기도만을 하고 있다면 물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고 만수무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게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과도 생각 없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러분 시내산 앞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갑니다. 모세가 속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었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우상을 그냥 금송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들이 금송아지의 모양을 만들었을 뿐이지 금송아지의 모양을 만들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들이 기도하고 절하였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의 신을 이름을 불렀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근데 그건 여호와가 아니잖아요. 그저 이름만을 부르며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원하는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선포되고 있는 그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낸 여호와 그것이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금송아지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신앙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말씀대로 보면 소를 잡아드리고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들의 신앙이 개의 목을 꺾고 살인함과 같고 또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는 예배와 같았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돌보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5절부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5절을 보면 이해가 되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떠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들의 형제가 그들을 미워하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에서 쫓겨남도 당하고 여호와께서는 영 그러나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의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셨다. 예. 그리고 너희를 쫓아낸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쭉 바라보면 바르게 신앙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먹고 단지 자기만을 위하여 예배드렸던 사람들에게 쫓겨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참된 믿음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뭐 하시겠다고 6절에 말씀하시냐면 보응하시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 여러분 때로는 이 땅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핍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7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쫓겨난 자와 같았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안에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요. 7절부터 9절에 보면 애 낳는 얘기가 막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고 그러니까 속하게 태어나게 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 빨리 일어난다는 일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들,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참된 말씀 앞에 서는 자들, 하나님의 뜻 앞에 서는 자들을 돌보시고 회복하실 거예요. 근데 그 일들은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리고 10절부터 14절에 보면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시 새 예루살렘과 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떠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젖을 빠는 것과 같이 풍성한 은혜들,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10절부터 14절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날마다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말씀을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양을 드리고 아무리 많은 소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그것은 우상 숭배와 똑같다고 말씀하셔요. 다른 이 선지서들 또 이사야서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 재물 좀 가져오지 마라 차라리. 내가 너무 괴롭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으로 예배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소만 잡고 양만 잡는 예배. 내가 그거 너무 지겹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장소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 하나님도 말씀하시듯이 성전이 회복되고 뭐 집이 지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들을 찾으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진짜 예배하는 사람, 마음과 영을 다해서 말씀 앞에서 진령이라는 건 영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고요. 진정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원어를 보면 말씀이요.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왜 찾으실까요, 여러분?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한다고 그러지만 다 자기들만을 예배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돼지를 잡듯이 마치 그냥 살인함과 똑같이 다른 동물의 생명을 취하는 거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예배하며 자기의 이기심과 욕망만을 이루기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예배에 취하여져 있는 사람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내가 날마다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오늘 말씀대로 보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 앞에 섰을 때 고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본 것처럼 우리 중보기도 훈련에서 그런 말씀 나눴었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가 모습을 봤더니 땅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여러분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에 묻는 것은 자기들이 죄인임을, 흙과 같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자, 예배할 수도 없는 자, 기도할 수도 없는 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졌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리게 들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